distance. You so bad, I gotta move it. No more time and I'm so into you. 이렇게 이상을 like a monster. Poker face 위에서 rollercoaster. 넘칠 듯한 feeling. 365 I need you. Pretty smile 천진한 너의 눈빛. 달콤한 네 향기 that's a hat trick. 기성 따윈 멀리 날아가버리잖아. 너무 위태로운 distance. You so bad, I gotta move back. 너무 time and I'm so into you. Too close, 온 신경이 녹을 distance. 살에 닿아오는 your breath. 어지러워 난 I'm so into you. 투명한 눈빛에 날 담고선 시선을 피해도 소용없대. 그럴수록 난 더 사라져가는 passion. 날 태연히 자극해 넌 막 잠재운 욕망들이 깨어날 것 같아. Too close, 너무 외대로운 distance. You so bad, I gotta move back. 너무 time이 나 I'm so into you. Too close, 온 신경이 녹을 distance. 널 향해 사실 너보다 더 원해. 더 못 참아 난 I'm so into you.